늦은 오후 2시 It's alright 땅을 두드리는 저 하늘빛 방울도 우리와 같은 이들 젖은 맘은 없어 It's alright 우리 마음 안에 작은 망설이지 말고 내가 아 이런 내 맘을 받아준다면 이비를 맞으며 Baby together forever with you 떠각떠각 걷는 Come on check it like a sea forever with you